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2절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첫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 믿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길어서 뭐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이 평강이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죠.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만 할 수 있는 인사고 또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인사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요. 또 에베소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편지로 문안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만큼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익숙한 표현에서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또 복된 인사가 없다. 그렇게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빌립보서 서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그 축복의 인사로 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와 평강, 은혜로 열고 평강으로 맺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은혜라는 말은요, 언약의 용어입니다. 우리 그 비전 선언문에도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다. 그런 말 쓰죠. 언약. 이 언약은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담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광맥 같은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의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점에서 은혜가 언약의 언어인가라고 하면은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은혜는 선물이죠.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약속을 하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압 언약도 있고 또 다윗 언약도 있고 이러한 언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또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언약의 용어라 그럽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온 본문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노아 홍수 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모든 행사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행하는 것이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겠다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외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노아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사랑의 선물,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원하는 거겠죠. 또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그 여러분 그 글씨로 이렇게 집에 신방 갈 때 새로운 집이나 또 새로운 사업할 때 신방 갈 때 그 주로 많이 쓰는 말씀 있죠.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이때 뭐라고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인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이 신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거는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으로 넘기시면요, 그 앞에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311쪽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거기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뭐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곧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의 그 사랑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베풀어 주신 값비싼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하면 호의를 베푼다 그러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도 하고요. 그거는 꼭 교인이 아니어도, 성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호의입니다. 호의. 좋은 뜻이라 그러죠. 하지만, 이렇게 웬만한 일에서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 신학자가 은혜라는 책에서 표현한 말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미 노릇하는 때가 언제까지죠? 여러분 우리 여러 성도들 어머니로서 어미로서 그 어미 노릇하는 때가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그 아들이, 딸이 이미 장성하고 시집 장가가고 또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왜요? 어미는 어미로서의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비가 아비로서의 그 일을, 책임을, 그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악한 아비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아비는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지으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비 노릇해 주시고 어미 노릇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에도 스승의 은혜, 뭐 어미의 은혜, 아비의 은혜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호의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값없이 주시는 값비싼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렇게 첫 인사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2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방금 찾아보셨던 2장 우리가 8절을 보는데 여러분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거죠.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허물로 죽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신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은혜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 세상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 죽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바로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받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이라는 말 쓰죠. 은혜 충만. 충만하다는 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은혜 충만 이런 말 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갈 영양분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은혜실종, 은혜실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핍절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바닥나면 이 영혼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인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핍절한 모습으로 바짝 마른 그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그 영혼의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결실하는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결실해야 되겠습니까? 평강을 결실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열고 평강으로 맺자인데, 열매는 평강이고 사실 그걸 열매 맺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이제 좀 이따 나가겠지만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휘발유가 필요하고 뭐 가스가 필요하고 뭐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예요? 연료가 없으면 못 달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가진 자인데 연료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 그 타면 어떻게 돼요? 페달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죠. 그런데 이제 페달을 안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달려가죠. 그동안 달려온 힘이 있어서.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고,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딱 멈췄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전거는 없어요. 그렇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이 지금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가요. 근데 은혜가 완전히 바닥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멈추듯이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페달을 밟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하잖아요. 은혜의 방편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의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연료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걸 채우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은혜의 실조에 비스무리한 그런 정도로 다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 그런 증상이 보이시걸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례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강. 이 평강도 언약의 용어입니다. 평강도 언약의 용어. 이 평강이 왜 언약의 용어인가?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이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은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강이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 이 평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평강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가?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이 평강이란 열매를 맺어요. 은혜가 바닥나면 평강이란 열매가 바닥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맺는 것이 평강이란 열매인데 평강은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그런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안정감이 없으세요? 그러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은 또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강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예. 왼수 같듯이, 왼수로 보이십니까? 또, 그 친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예, 친한 분으로 보이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웃, 그 다음에, 이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 그 다음에, 교우,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럼 평강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열이 납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 세상, 자연.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죽을 마시고 그러시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학교, 일터, 역시 뭐 이웃들, 세상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 평강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평강은 바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강,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 가족이나 또 교우간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 환경,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평강인데,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홀연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연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제자들 서로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셨죠. 그리고 그 평강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가 평강이라는 그런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강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강이란 걸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평강을 너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나누어주는,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권 선교사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주권 선교사다. 선교사라는 건 아시죠? 주권 선교사는 뭘까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주권 선교사라는 말은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만든 표현인데요. 주권 선교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렇죠? 네? 그때 주권, 이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됨,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죠. 가장과 그 아비와 어미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영역마다 그 영역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죠. 그걸 주권이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좁혀서 내가 있는 위치에 내 삶의 그 자리 거기에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주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권 선교사로서 이 평강을 확대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라고 하면 그 일터에서 학교라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권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을 주권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가령 전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주권 선교사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서로서로의 막혔던 담을 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그것이 주권 선교사의 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건강한 정신 건강을 지켜난다면 역시 그것이 주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공정한 사회를 살기 좋은 나라를 그러한 시민의식을 실천한다면 역시 그건 주권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평강을 확대하는, 샬롬을 확대하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주권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샬롬은 평강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의 역시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샬롬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처럼 운동선수처럼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샬롬이 평강이 그냥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며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은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잡초가 우거지고 거기에 가라지가 피어나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처럼 샬롬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로 열고 평강으로 맺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무엇을 하든요, 은혜로 열어갈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일터에서도 일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이 땅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로 열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열어가려면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최대한 평강으로 열매를 맺고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세워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에 은혜로 열어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권 선교사로서 평강을 확대하고 있는가?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과정과 열매가 평강으로 맺어지도록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거기서 그 일이 평강으로 열매 맺도록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당한 보수를 받든 혹 그것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든 혹 그것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평강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또 결과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쏟고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한 달 또 1년을 은혜로 열고 평강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요. 그러한 우리 고향제일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또 평강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